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에 즈음하여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당의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울 때 대하여를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한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하여 메이코 노동당 출판사에서 최근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